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 참가자들이 9월 28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세계 여러 나라 단체와 국제기구들의 성의있는 노력과 협조 밑에 제10차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가 인류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도모하고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자기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민이 학습하는 장소로 훌륭히 떠선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된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는 김정은 각하께서 지니신 비범한 통찰력과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정부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생활력을 또렷이 실증해 주었다고 하면서 편지는 전람회 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주신 그에게 중심으로 되는 사회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각하의 령도 밑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 전람회를 통한 과학기술 교류와 협조 활동을 계속 활발히 벌려나갈 것이라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